해. 난 맨날 며칠 너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. 짧지만 행복했던 날들. 하지만 우리 사이는 멀어져만 갔지. 짜증나 눈 맞지 않는 성격 차이. 하루하루 무뎌지는 서로의 건강들이 더 이상 미움으로 변하기 전에 잊지 말세. 이제 그만 우리 서로 헤어지자. 울지마 고개를 들어. 이 순간이 지나가면 나를 잊을 거야. 나보다 맘이 더 넓고 너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해. 언제나 너의 뒤에서 진심으로 네가 행복하길 빌어줄게. 미련이 남아있을 때 이쯤에서 우리 아름답게 헤어지자. 오늘 이후 전부였지. 좋은 점만 보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면 너 때문에 행복했었고 난 영원히 널 지켜주며 사랑할 거라 믿었어. 하지만 우리 사랑은 거듭되는 만남 속에 성격 차이를 보이면서 마침내 난 고민 끝에 결정했지. 이쯤에서 우리 사랑 추억으로 남기자고. 한동안 괴로울 거야. 이유 없이 우린 헤어져야 하니까.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어. 미련이 남아있을 때 진심으로 서로 행복하게 빌어주며 서로의 마음속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의 추억으로 남자.